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돌과 조선노동당 장군 71돌세 쯤하여 민주공고노동당 총비서 지미 끼꼬니가 3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축하 방문했습니다. 그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종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.